지금 없다 오직 악마들 향해 꺼져가는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빠짐없이 비춰줍니다. 언제나 기다려왔어 내가 빠짐없이 비춰줍니다. 언제나 기다려왔어 너.